어서 오세요. 어떻게 오셨어요? 감기에 걸려서 약을 좀 사려고 왔어요. 그래요? 증상이 어때요? 목이 아프고 콧물도 나요. 네, 그럼 이 약을 드시면 되겠군요. 이 약은 하루 세 번, 식후 30분에 드시는 거예요. 한 번에 두 알씩 드세요. 네. 아, 그리고 반창고 하나만 주시겠어요? 네, 여기 있어요.